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18년 2월의 13번째 날 2월 1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아침 세상 정대철 인사드립니다. 어젯밤에 뭐 잠깐이었습니다만은 비가 그래도 좀 지역별로 시원하게 내려줬습니다. 그런데요, 어제 저녁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의 가족이 세상을 떠났고 그래서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포레스트론에서 진행됐던 장례식 예배. 예배가 끝나고 이제 밖으로 나와서 시동을 걸고 차를 출발을 하는데 비가 살짝 비치더니 잠시 후에 비가 제법 쏟아졌어요. 여느 때 같으면 야 비 온다 참 좋다 라고 이렇게 비 오는 거 감상했을 텐데 웬일인지 그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그 떠난 사람을 기억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가 나와서 그런지 그 비가 하염없이 좀 슬프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그런데 하물며 그 가족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생각하니까 조금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노래와 같은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김종서가 노래합니다. 겨울비. 오늘도 좀 비가 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 아주 간절합니다. 날씨 소식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분의 아침을 열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아침 세상. 자, 평창 동계올림픽 소식 좀 전해드려야죠. 스피드 스케이팅이 동양인들에게는 아주 굉장히 좀 불리한 그런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이 스피드지 않습니까? 이 서양 사람들 워낙에 뭐 키도 크고 몸도 좋아서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아시안이 두각을 나타내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김민석 선수라고 있습니다. 한국의 김민석, 불과 19살. 예, 이 친구가 동메달을 땄네요. 한국 스피드 스케이팅 첫 메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이번 평창에서 말이죠. 예, 강릉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스피드 스케이팅 남자 1500m에서 동메달을 땄습니다. 1분 44초 93으로 동메달을 획득을 했습니다. 이로써 김민석은 이번 대회 스피드 스케이팅 첫 메달이었습니다. 한국은 앞서 여자 3000m, 1500m, 남자 5000m에 출전했지만 단 하나의 메달도 따지를 못했습니다. 한국 선수단에서는 임효준 남자 쇼트트랙에서 금메달, 그리고 이제 이어서 두 번째 동메달이 됐습니다. 이게요, 얼마나 위대한 거냐면요. 이 종목에서, 그러니까 스피드 스케이팅 1500m 종목에서 한국에서도 처음이지만 아시안으로서도 역시 처음으로 올림픽 메달을 따낸 거래요, 이게. 그러니까 이전까지 남자 1500m 이 미주 지역, 유럽 지역 선수들이 지배하다시피 했었는데 이번에 김민석 선수가 아주 큰 일을 해냈습니다. 그나저나 최민정이 누구냐면 쇼트트랙 여자 대표 선수인데 이 친구가 아주 대표 중에 대표거든요. 우리나라 여자 쇼트트랙이 전 종목에 걸쳐서 금메달을 다 따봤는데 딱 한 종목에서 금메달을 못 땄습니다. 뭐냐면 바로 여자 500m 경기에서는 한 번도 금메달을 딴 적이 없고 동메달을 두 개 딴 게 유일할 정도로 500m에서는 이상하게 한국이 힘을 못 쓰는데 이번에 최민정 선수가 500m 결승에 올라가면서 어쩌면은 최민정이 처음으로 500m에서 금메달을 딸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이게 웬 일입니까? 이게 그대로 들어갔으면 적어도 은메달은 딸 수 있었는데 아쉽게 실격 처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리아나 폰타나라고 이탈리아의 아주 유명 선수가 있어요. 그 선수에 이어 두 번째로 결승선을 통과했지만 비디오 판독 끝에 실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몸싸움, 캐나다 선수를 제치고 올라가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반칙을 했다, 이런 지적이 나온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쇼트트랙 남자 대표팀이 5000m 계주 결승에 진출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한국 여자 3000m 계주도 여자는 3000m, 남자는 5000m거든요. 이제 각각 계주 결승에 지금 다 올라가서 금메달을 지금 또 노리고 있습니다. 오늘자 한국일보 일면에 보면 여러분 그 클로이 킴 얘기가 아마 사진과 함께 실려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한인 스노보드 천재 소녀 클로이 김이 예고됐던 평창 동계올림픽 스타 탄생 현실화됐습니다. 이 친구 남가주 토렌스 출신입니다. 토렌스 쪽에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어깨 좀 올리셔도 돼요. 토렌스 출신의 한인 스노보드 천재 클로이 김 17살 금메달을 땄습니다. 넘어졌는데도 금메달을 땄어요. 너무 어려서 4년 전에 소치올림픽에 출전을 못했던 이른바 천재 소녀가 4년을 기다린 끝에 부모의 나라 한국 평창에서 세계 정상에 당당히 우뚝 섰습니다. 미국 스키 국가대표로 평창에서 자신의 첫 올림픽에 출전한 클로이 김이 스노우보드 여자 결선에서 최고의 완벽한 기량을 선보이며 모두의 예상대로 금메달을 땄습니다. 클로이 김 선수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오늘자 한국일보 내용을 보시면은 여러분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뭐 먹지? 고민 많은 분들의 소중한 점심, 저녁 한 끼를 한 번에 해결해드립니다. 한국일보 스마트폰 앱에서 K-Town 1번가의 맛집 메뉴를 클릭하시면 미국 대도시의 추천 맛집은 물론 우리 동네 실시간 맛집 순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A, 뉴욕, 워싱턴 DC,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어디든 눌러만 주세요. 맛집들이 빵빵 터집니다. K-Town 1번가 맛집 메뉴를 클릭하시면 거품없는 진짜 리뷰를 통해 맛집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매 한 끼를 소중히 여기는 당신을 위한 K-Town 1번가 맛집 서비스는 한국일보 USA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유선입니다. 건강관리, 항상 우메캔으로 했는데 이번에 화장품까지 나왔더라고요. 역시 우리의 몸을 잘 이해하는 우메킨이니까 피부도 따갈더라고요. 우메킨만의 특별한 성분으로 약해진 피부 면역력을 올려주니까 탄력부터 주름까지 피부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우메킨 LMB 지금 시작해보세요. 888-941-3311 888-941-3311 우메킨. 한국인 정서에 잘 맞는 리스 장의사는 오렌지 카운티의 유일한 한인 장의사입니다. 1966년부터 대를 이어온 리스 장의사. 아름다운 채플, 넓은 주차장, 캐터링 서비스에서 휴식을 위한 가든까지. 최저 가격 보장제로 다른 장의사보다 10% 저렴하며 고인이 좋아했던 장소에서 장례가 가능한 무료 출장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지금 리스 장의사에선 장례 절차와 플랜을 배워 함께 일하고픈 분들을 모집합니다. 714-469-1040 714-469-1040 리스 장의사. 3237321700번 간판 현수막부터 네온 사인까지 간판 홈 간판 코리아 홈 간판 코리아 홈 간판 코리아 간판 코리아 현수막부터 LED 간판까지 간판의 모든 것 간판 코리아 간판 3237321700 일가와 웨스턴 지금 천하식품 녹용홍삼을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우리 딸이 무척 현여거든요. 아버지가 만날 약하다고 그래가지고 항상 아버지를 걱정해가지고 어디서 좋다는 건 다 가져와가지고 오늘은 천하식품에서 만든 녹용홍삼을 가져와가지고 이거 아버지 몸에 딱 맞을 것 같고 꼭 드시라고. 그래서 그걸 쭉 먹으니까 이상하게 그 손발이 차던 것도 뜨뜻해지고 소화도 잘 되고 밤에 잠도 잘 오고 그래서 야 희한한 녹용홍삼을 가져왔다 진짜 내 몸에 딱 맞는데 아 나한테 고맙다 천호식품 녹용홍삼을 엄마가 먹으래서 꾸준히 먹었는데요 학교 다니고 운동 다니고 해도 전에만큼 피곤하지가 않고요 키가 갑자기 좀 많이 컸어요 소중한 분들께는 꼭 천호식품 녹용홍삼입니다. 건강을 생각하는 헬스코리아 213385 천호 여러분의 아침을 열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아침 세상 LA에서 서울 하루 두 번 가장 많은 좌석으로 편안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안경하면 35년 전통의 안경 전문 백화점 서독 안경 꿈의 클럽이 한자리에 2018년 신상품을 대세일하는 올림픽 골프 공동 제공으로 함께하십니다. 한국 소식 좀 전해드릴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이 됐다가 이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으로 기소된 최순실 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 씨의 공무관계를 폭넓게 인정을 한 겁니다. 지금 뇌물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 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추징금 72억 9,427만 원을 선고를 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로 인해 국정질서가 큰 혼란에 빠졌고 헌정사상 초유의 일인 대통령 파면도 있었다라며 헌법상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이 위임한 권력과 지위를 사인에게 나눠준 대통령과 사익을 추구한 최 씨에게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어서 국정 혼란과 국민들의 실망감에 비춰볼 때 죄책이 대단히 무거움에도 최 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라며 이번 사건이 기획된 것이라 주장하며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질책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승마 지원 뇌물 수수 강요 등 최 씨의 공소 사실 가운데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혐의 가운데 상당 부분에서 박 전 대통령과의 공범 관계도 인정을 했고요. 재판부는 최 씨의 핵심 혐의인 삼성의 딸 정유라의 승마 지원을 뇌물로 받은 부분에 대해서 코어 스포츠 명의 계좌로 받은 36억 3천여만 원, 빚 하나 등 말, 세필과 보험료 등 부대비용 36억 5천만 원 등 총 72억 9천만 원을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정 씨에 대한 승마 지원은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요구했고 최 씨는 이를 단순히 수령하는 지위를 넘어 핵심적인 경과를 조정하는 등의 중요한 부분을 수행했다라며 최 씨가 이재용 부회장에게 말을 지원받을 때 대통령 직무와 대가 관계가 있는 뇌물로 인식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즉 대법원 판례 등을 볼 때 공무원이 아닌 최 씨도 뇌물죄의 공범이 될 수 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자, 그동안 이 법정에서 때론 소리치고 목매어 울거나 또 책상을 내리치던 최순실은 없었습니다. 구속 450일 만에 114번째 재판 끝에 선고가 내려지는데도 표정 하나 변화가 없었습니다. 굳은 표정과는 달리 선고 주요 국면마다 이따금 손만 움직일 따름이었습니다. 중형이 선고될 것을 미리 마치 예상이라도 한 듯 담담한 모습이었다는군요. 북한이 1년 전에 말레이시아에서 김정남을 암살을 했죠. 김정남을 암살한 것은 과거에 장성택 고모부, 김정은의 고모부, 이 김정은이 또 역시 처형을 했던 장성택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그때 당시 후진타오 국가주석에게 장성택이 그런 말을 했대요. 김정남을 북한 최고 지도자로 삼고 싶다. 이런 뜻을 밝혔답니다. 그런데 이 정보가 김정은에게 전해진 게 발단이 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거 일본의 NHK 방송이 보도한 내용인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김정남은 이 말레이시아에서 그 얼굴에 맹독성 물질이 발라지면서 암살이 됐죠. 김정남 암살 사건에 대해서 중국 정부의 한 관계자는 그 김정일의 후계 문제가 배경에 있음을 밝혔는데 김정일 사망 8개월 후에 2012년 당시 북한의 2인자 김정은의 고모부인 장성택이 북경에서 후진타오 주석에게 김정일의 후계자로 김정남을 올리고 싶다라는 뜻을 전했다는 거죠. 근데 후진타오 주석하고 장성택 간의 회담을 그때 당시 중국 최고 지도부의 일원이었던 저우융캉이 부하를 시켜서 도청을 했고 이 저우융캉이 김정은에게 이 회담 내용을 밀고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 그 해 2013년 반역죄로 장성택이 처형이 됐고 김정남은 말레이시아에서 암살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중국 정부는 이 저우융캉의 밀고가 김정은의 노여움을 불러서 사건의 발단이 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우융캉이 왜 김정은에게 이러한 밀고를 했는지는 확실치는 않은데 다만 그때 당시 저우융캉은 부패 혐의로 수사를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고 북한과의 파이프를 이용해서 자신에 대한 수사 움직임을 견제하려 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추측이 있을 뿐입니다. 자, 한민족의 대표적 명절 설이 얼마 안 남았죠? 한국 정부가 설 연휴를 맞아서 한국을 찾는 공항 이용객들을 포함한 입국자들의 휴대품 보안 검색과 입국 심사를 대폭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설 연휴 맞아서 한국을 가셔야 되는 분들, 예, 오늘자 한국일보 여러분 잘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지난달부터 그 캘리포니아 주내 마리화나 합법화 조치 시행 이후에 인천 본부 세관이 100일간의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데다가 평창 올림픽 기간에 인천 공항 등에서 입국 심사와 세관 검역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국 심사에만 몇 시간이 걸려서 불편을 겪는 한인들이 속출을 하고 있답니다. 이런 거 참고를 꼭 좀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제네럴 모터스 GM이 한국 GM의 군산 공장을 완전히 폐쇄하기로 결정을 했다는군요. 한국 GM 측은 공장 직원 약 2,000명의 구조조정 절차에 돌입을 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군산 그 공장 직원 2,000명도 문제지만은 관련 협력업체 근로자들 가운데는 만 명 이상이 지금 일자리를 잃을 것 같은 그런 예상이 지금 나와서 군산 지역에 아주 지금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아주 즐거운 아주 기분이 좋은 아주 편안한 아주 행복한 아주 추억에 남을 빛의 마술 엘틸로 캐년까지 가는 아주 투어 미서부 일주 역시 아주 투어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일 아주 좋은 아주 좋아 2338-4000 이제 트럭보험도 썬입니다. 전문성을 요구하는 트럭킹 보험료를 최대 30% 절약. 트럭킹 차량들의 꼭 필요한 트럭 등록 전문 대행 서비스. 트럭 48개주 등록 스티커, 이프타, DOT, 4개주 퍼밋 본드 등을 대행해드립니다. 해마다 급등하는 커머셜 보험료. 꼭 한 번씩은 다시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종업원 상해 보험, 사업체 보험, 그룹 건강보험 전문 써니 보험. 이유 없이 비싸진 않은지 꼼꼼하게 찾아드립니다. 비즈니스 전문 써니 보험 213-480-0088, 480-0088. 롤랜드가 봄맞이 침구를 선물 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지고 다니며 포근함을 느낄 수 있는 온더고 거울털 이불, 부드럽고 시원하며 가벼운 천연 소재 텐실 사티나 이불, 실버 이온으로 세균 곰팡이와 수맥을 차단하는 은으로 직조된 실버 패드 등 명품 선물과 봄도 함께 가져가세요. 명품 하나가 생활을 바꿉니다. 롤랜드 LA 323-731-1111, 플러튼 714-739-8888. 그 누가 무료로 솔라 시스템을 설치해줄까요? 누가 당신의 전기세를 75%까지 줄여줄까요? 정답은 사우스웨스트 선솔라. 당신의 지역 전력국에선 절대 할 수 없는 일, 그러나 사우스웨스트 선솔라는 가능합니다. 전화하세요. 무료 견적의 사우스웨스트 선솔라 714-770-8051, 714-770-8051. 설치만 해도 500불을, 친구 이웃에게 소개하면 500불을 더 드리는 사우스웨스트 선솔라 714-770-8051, 714-770-8051. 잠깐 엄마, 에어컨이나 히터통 안에 쌓인 먼지 상상해봤어요? 바로 그 먼지들이 알러지랑 호흡기 장애를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집은 시온 냉동을 통해 5년마다 에어덕트 클리닝 하잖아. 역시 우리 엄마가 최고네, 최고야. 센트럴 히터와 에어컨, 워러힐러 전문 30년 기술의 시온 냉동. LG와 쿨마트 분리형 에어컨도 시온 냉동입니다. 714-636-1133, 714-636-1133. 최저 가격, 최대 만족, 시온 냉동. 라디오 서울 아침 세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6시 23분을 막 넘어섰습니다. 자, 오늘 날씨 알려드릴게요. 김윤정 아나운서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 저녁에 비가 왔어요. 그렇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좀 왔어요. 네. 네, 좀 밤새 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맞아요. 아직 네. 너무 모자란 상태인데요. 네네. 예. 지금 보니까 뭐 비가 오기는 오는 것 같은데, 아유, 이거 뭐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네. 오긴 오죠. 기온도 좀 많이 떨어졌고. 기온은 어제보다 좀 오르겠고요. 네. 예, 오전까지는 좀 흐리지만 오후부터는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네. 낮 기온은 지역에 따라서 어제보다 3도에서 6도가량 높아져서 한결 온화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수요일인 내일도 아침에는 흐리고 오후에는 맑아지는 그런 날씨 패턴이 반복되겠습니다. 목요일부터는 구름이 걷혀서 보다 맑은 날씨를 회복합니다. 낮 기온도 60도 후반으로 올라가기 시작하겠고 금요일과 토요일의 낮 기온은 70도 중반 까지 높아집니다. 일요일부터는 부분적으로 다시 구름이 조금 늘면서 낮 기온은 다시 70도를 밑돌아서 평년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이 65도, 밤 최저 기온은 48도, 밸리와 일랜드 지역은 66도, 47도, 해안 지역은 63도, 48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LA 다운타운은 52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자, 오늘의 비즈니스 초대서 오늘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수맥 그리고 기 한의원의 가브리엘 강 원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감기 안 걸리셨네? 아니야, 네. 아까 살짝 기침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 그랬어요? 네. 감기 들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예. 날씨가 이러니까 네. 감기 들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네. 네.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감기로 고생하신다면은 우리 한약의 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즉석으로 드실 수 있는 감기약이 참 다양하게 참 좋아요. 잘 들어요. 네. 그 여러분들은 뭐 기침을 한다. 목이 간질간질하다. 뭐 뼈마디가 쑤신다. 열이 있다. 어찌 됐든지 하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할 것이 네. 감기약을 드시려면 한의원에서 한의를 드시려면 땀이 나는가 안 나는가가 가장 중요해요. 땀이 나는 분이 있고 땀이 난다는 땀이 쩔쩔 나는 게 아니라 몸이 꿉꿉하게 나요. 또 땀이 전혀 안 나고 뽀송뽀송해지는 분이 있고 땀이 나시는 감기 환자분들은 내 몸에 면역이 떨어져서 감기에 드신 거고요. 땀이 안 나오고 그냥 뽀송뽀송하신 분인데 뭐 똑같아요. 기침, 목 아프고 뭐 뼈마디 쑤시고 열 있고 다 똑같은데 그런 분들인 경우에는 기온이 자기가 체온 관리를 못해서 감기 든 거예요. 그러신 혹시 여러분들 감기 드시면 한의원에 가셔서 한 3일분, 2일분 약을 저 드시면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걸 드시면 아주 틀어지는데 잘 들어요. 아주 뭐, 잘 들었습니다. 네, 마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파우더로 돼 있어요. 파우더로. 네, 파우더로 돼 있어요. 그냥 입에 조금 털어 놓고. 아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가서 기성 제품으로 팔아 외국 사람들을 상대로 하기 위해서 이제 한약도 개발이 많이 돼서 네. 외국 사람들을 먹는데 즉시에서 들을 수 있게끔 준비해놓은 약들이 많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한의원에 가서 약을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다리에 대해서 병을 항상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네. 다리의 병이 참으로 다양하고 참 많은데 네. 가장 환자분들 중에 가장 애로사항을 많이 겪는 분들이 쥐가 나는 거. 다리가 쥐가 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쥐가 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다? 알려드리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정맥류에서도 쥐가 납니다. 그다음에 피가 모자라도 쥐가 나고 피순환이 안 돼서 또 쥐가 나고 그러니까 쥐가 나는 거 어디 부위에 어떻게 나는에 따라서 처리하는 방법이 달라지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밤에 주무시다 다리를 조금만 빠른 속도로 움직이면 쥐가 난다. 뻣뻣해진다.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피검사를 해도 없고 카이로프라틱카도 없고 마사지를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때 한의원을 가십시오. 그러시면 아주 잘 낫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다리 병 중에서도 이제 그 두 번째로 많은 것이 발이 이제 시려서 고생하시는 분. 발이 시릴 때 손까지 시린 분이 계세요. 혹시 발 시리신 분들은 부부지간에 같이 이렇게 발을 안 시는 분한테 몸이 닿으면 막 발 치우라고. 차갑다고. 아, 차갑다. 소름 끼친다고. 그런데 그 본인은 얼마나 시렸겠어요. 그런데 그 발 시린 건 양의학적으로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한의원에 가서 아주 잘 고쳐지는 병입니다. 네. 여러분들 발 시려서 고생한다. 우리 집사람이 발 시려가지고 양말 두 캐시를 씻고 온다. 아주 잘 낫는 병입니다. 한의원에 가시면 되고. 그다음에 또 발이 시린 반면에 나는 발이 뜨거워서 잠을 못 자요. 이제 또. 양말을 그냥 벗어놔야 되죠. 집에 퇴거만 해서 집에 가면 무슨 양말부터 먼저 벗어야 돼요. 그래서 주무시다가 발이 뜨거우니까 벽에다 대고 주무십니다. 제가 어느 집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네. 발바닥이 뜨거워가지고서 발을 벽에다 대어서 벽에 벽지처럼 생긴 그 페인트 색깔 해놨잖아. 그죠? 네. 그게 새카매요. 아. 그 정도로 발이 뜨거운데 그 무지스러워서 한의원에 가서 약을 드시면 그 싹 없어지는 병인데 그걸 그렇게 고생을 하신 것은 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바로 고쳐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이런 걸 고생하신다든지 아니면은 발바닥이 아파요. 발 뒤꿈치가 아파요. 발바닥이 아파요. 참으로 답답합니다. 발바닥, 발 뒤꿈치가 아프면 제일 먼저 가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어디 가시냐면 이제 보험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 이제 발병원을 가십니다. 네. 발 닥터를 가서 뭐 나중에 안 되니까 신발 깔창을 깔으라고 그런다고요. 그런다 고쳐지는 병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 발에 뒤꿈치가 아프다, 발바닥이 아프다, 또는 발바닥에 뭐 붙어 있는 것처럼 느껴서 걸은 것 같게 불편하다 이런 분도 계시고 다리 전체에 힘이 없어가지고 걸음을 못 걷는 분도 또 나오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리가 붓는데 여러분들 다리가 붓는 지금 이 시간에 다리 붓는 분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특히 오후가 되면 더 붓겠죠. 다리가 붓는 거하고 발등이 붓는 거하고 다릅니다. 아, 그래요? 네. 여러분들 발등이 붓는 거하고 발이 붓는 거 다르기 때문에 발이 이렇게 심하게 부으면은 어떤 일 있어도 주치의한테 빨리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발등이 붓는데 한짝 다리만 붓는다. 똑같이 보여야 되잖아. 그죠? 네. 콩팥이 나빠졌다. 뭐 이렇게 하면 똑같이 보여야 되는데 한쪽 다리는 말짱해. 한짝 다리만 부어요. 네. 아니면 한짝 다리 조금 붓고 한쪽은 많이 부어.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고칠 수 있는 방법이 한의원 몇 개 없습니다. 어허. 저희 수맥기 한의원 오시면 제가 바로 고쳐드릴게요. 네. 저희 권사님 중에, 네.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그 당뇨를 앓고 계시는데요. 네. 그 당뇨 때문에 발이 좀 그렇다고 아프다고 네. 그런 것도 진료가 네. 가능합니까? 발이 당뇨가 심해지면은 네. 여러분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당뇨병 환자인데 발이 찌릿찌릿찌릿찌릿 막 짜릿짜릿해져요. 그런 경우에는 주치 선생님한테 가서 백신을 맞춰달라고 그러셔야 됩니다. 그건 한의원에서 고치는 병이 아니에요. 그래요? 네, 그거는. 발병원? 아니요. 내과. 내과. 내과 주치의한테 가셔서 백신을 놔달라고 그러셔야 됩니다. 무슨 백신이요? 저도 이름은 영어 이름은 굉장히 그 길어가지고 잊어버렸는데 백신을 맞히니까 금방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한의원에 가실 게 아니에요. 그건 발이 찌릿찌릿 당뇨병 때문에 당뇨가 막 200에서 300 정도 되면은 발이 막 저립니다. 찌릿찌릿찌릿찌릿해져요. 막 전기 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백신을 맞으시면 싹 없어집니다. 어, 그래요? 그러니까 꼭 백신을 맞춰달라고 그래야 됩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날씨가 이러니까 기침을 고생하시는 분 많죠. 왜? 네. 그래서 기침을 하시는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기침을 하시는 분들인 경우에 한 3주 정도 기침에 안 멈추고 기침을 계속 기침을 한다. 그럴 때는 양약에 의존하지 마시고 한방에 가시나 기침을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느냐. 선생님 저는 밤에 잘 적에만 해요. 아니면 아침 새벽에만 해요. 24시간 주창해요. 다 다릅니다. 원인이. 다음에 가래를 할 기침할 때 가래가 나온다 안 나온다. 굉장히 중요한 소스입니다. 그 아이디어가.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는 감기 이렇게 기침을 할 적에는 여러분들이 뭐냐면 선생님 기침할 적마다 저는 소변이 조금씩 흘리는데요. 그건 폐하고 방광하고 안 좋으면 그 기침이 안 났습니다. 네. 그다음에 목이 간질간질해집니다. 네. 뭐 어깨가 아파집니다. 다 달라요. 그냥 그걸 꼭 설명해 주시면 거기에 맞는 약을 해드리면 아주 잘 낫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장 걱정하시는 것이 제가 이제 방송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네. 밤에 땀을 흘려서 고생하시는 분이 대부분이 건강해지려고 하는데 잘못 정보를 듣고서 하셔가지고 밤에 땀 흘리는 분이 많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제가 항상 나와서 방송을 하시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땀을 흘릴 때 꼭 안 먹어야 겠다 꼭 그랬어요. 매번 말씀하셨죠. 네. 예. 인삼이다, 홍삼이다, 산삼이다, 뭐 이렇게 삼 종류를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땀 흘리시는 분, 밤에 땀 흘리시는 분은 뭐 말른 산삼이 좋다, 뭐 안 말른 생삼 산삼이 좋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무조건 여러분들이 땀을 흘리시면 절대로 그걸 드시면 안 됩니다. 밤에 땀을 흘렸을 경우에 밤에 땀을 흘리시면은요 낮에도 조금만 움직여도 땀 벌벌 흘립니다. 그럼 기력이 떨어졌거든요. 기력이 떨어졌다 생각하고서 삼 종류를 드시면은. 밤에 땀을 더 흘리면 낮에 땀을 더 흘립니다. 이런 분들인 경우에 목이 마르고 눈이 마르고 치매로 갑니다. 다음에 아무리 산삼이 좋고 인삼이 좋고 모든 삼이 좋더라고 그래도 먹어야 할 때가 있고 안 먹어야 할 때가 있는데 무조건 그냥 갖다 드셔가지고서 사실 제가 이렇게 가만히 제 직원도 보고 그럽니다. 이분 케이스에도 지금 삼 종류를 잘못 드셔서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 분이다. 안 드셔야 할 걸 꼭 먹고 싶다. 내가 꼭 선물을 받았다. 아니면 내가 이번 기회에 삼을 좀 먹어야 되겠다. 꼭 자기가 잘 아는 관계가 없는 한의사한테 가서 내가 삼을 먹어도 되겠습니까? 꼭 여쭤보고 사세요. 그렇지 않으면 치매에 걸리면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시고 밤에 땀 흘리시면 낮에 땀 그렇게 많이 흘립니다. 그리고 밤에 화장실 많이 가요. 다섯 번, 여섯 번씩 가면 잠을 못 주무실 거 아니에요? 그 왜 상 고생을 하시는지 정말 답답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 삼 안 드실 분들이 요즘 날씨에는 생강차를 많이 드세요. 생강차 드시면 안 돼요. 그다음에 대추차도 드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남들이 좋대니까 방송에서 좋대니까 감기 환자들이 먹으면 좋다. 뭐 좋다. 이래 생각해가지고서 좀 나는 몸이 차니까 생강차 들고 밤에 땀 뻘뻘 흘리고 밤에 땀 흘리면 낮에 땀 흘리고 이런 분들은 밤에 화장실 많이 가고 입 마르고 잠 못 자고 꿈 많이 꾸고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하나라도 틀린 게 있으면 얘기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3종류를 먹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환자분들은 절대로 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3을 먹고 싶다, 선물을 받았다 했을 경우에 잘 아는 한의사한테 최소한 교회에서 봉사하는 한의사한테 가지 마세요. 그건 한의사가 아닙니다. 그분들은 최소한 개업을 하고 있는 한의사한테 가셔야 돼요. 네. 그 왜냐 그러면 경험이 임상 경험이 없으면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을 욕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알고 드십사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번에는 이제 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귀가 병이 가장 많은 것이 여러분들이 이명 소리입니다. 이명이 나면은 정말로 괴로운데 나다 안 나다 나다 안 나다 해서 초기에 꼭 고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연세가 70세 이상이 됐다 그런다 그러면 요즘 70세 아직 청춘이잖아요. 그렇죠. 네. 요즘 칠순 잔치도 안 해요, 요즘은 이제. 그렇죠. 욕 먹어요. 네. 옛날에는 저 미국 처음 왔을 때 육시잔치 했어요. 육순을 예. 했어요. 근데 칠순잔치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칠순잔치 한다는 소리 못 들어봤어요. 네. 아무도 안 부르더라도 좀 가고 싶은데. 예. 그러니까 칠순이 넘어서 여러분들 귀에서 소리가 난다 고치기 어려워요. 나이가 드시면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 우리 어르신네들은 저부터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이제 칠순을 바라보지만 보약 한번 먹었다 젊은이가 안 되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귀에서 소리가 난다. 그건 이명소리라고 하는 것은 체력이 고갈이 됐습니다. 체력이 모자랍니다. 이런 사인이에요. 내 몸을 혹사했습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귀에서 소리가 난다 그러면 한 번쯤 수맥기 한의원에 오셔가지고 이명소리가 나면 제일 먼저 가는 게 이비인후과입니다. 제가 그럽니다. 이명은 귀병이 아니고 뇌질환인데 이비인후과를 왜 갔습니까? 물어보면은 네. 갈 데가 그밖에 없잖아요. 이제 이렇게 답변을 하시거든요. 그냥 가서 아무것도 뭐 MRI 찍어버려서 MRI 찍어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영양제 좀 드시죠. 기가 떨어져서 그렇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미안하면 그러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리가 난다 했을 경우에는 저도 고치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고치느냐. 무턱대고 제가 고쳐드릴게 소리를 못합니다. 테스트를 딱 해봐요. 침을 딱 놔보면 그 자리에서 소리가 주는 사람들 아 이분을 내가 고칠 수가 있겠구나. 원인이 좌우에 합해서 64가지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원인만 64가지를 어떻게 다 고쳐드리겠냐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딱 소리가 줄어드는 분만 잘 고쳐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죠. 네. 그다음에 이제 귀가 먹먹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높은 산에 올라간 것처럼. 그러는 빨리 낮은 데 내려왔다든지 높은 데 가지도 않았는데 귀가 먹먹하다. 비행기 타고 온 지도 벌써 한 달이 됐는데도 안 풀린다 할 경우에는 빨리 수맥기 한의원에서 귀를 정상적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귀가 먹습니다. 네. 귀가 에코라고 들리는 게 있는데 귀가 에코라는 게 뭐냐면 말소리가 울리는 겁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소리가 울리고 내가 말하는 게 울리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심하면 음식 씹을 적 으적으적 소리가 울리기도 하고 네. 그건 저 이비인후과에서 못 고치는 병입니다. 그냥 수맥기 안에 오시면 제가 바로 고쳐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누우면 귀에서 북소리가 납니다. 아이고. 북.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십니다. 아무것도 이유는 MRI 찍어도 아무것도 없는데 북소리가 들리는 분들 같은 경우 이명소리랑은 네. 달라요 또.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수맥기 안에 오시면 제가 바로 고쳐드릴 수가 있고. 그 왜 그래요? 그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초등학교 다닐 적에 네. 왜 컵에다 실 매달아가지고 저쪽 서가지고 여보세요 하는 게임 했었죠. 예, 전화선 게임. 예, 전화선 했었죠. 마찬가지로 심장의 근육이 귀하고 연결이 돼서 그 근육이 텐션을 받으면 심장 박동 소리가 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비인후과에서 어떻게 해줄 게 있는데 아무것도 없죠. 없죠. 네. 예. 그냥 그런 분들 같은 경우 가끔 오시는데 잘 낫는 병이고 네. 제일 많은 것이 힘든 것이 뭐냐. 여러분들이 귀가 잘 안 들리는 거. 귀가 잘 안 들리면 얼마나 깝깝하시겠어요. 귀가 안 들리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귀 속에 달팽이관이라는 소리가 들리는 장치 1차 작용을 하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음파라고 그럽니다. 사운드 웨이브인데 그 음파를 귀 속에 들어가는데 귀 속에서 달팽이관에서 못 알아들으면 못 알아들어요. 그거는 보청기를 하면 듣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잘 들어요. 그래서 달팽이관을 지나서 음파가 뭐로 뇌로 들어가면 뇌파로 바뀝니다. 이제 브레인 웨이브로 바뀌는데 그게 나쁘면 암만 보청기를 해도 여러분들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보청기를 비싼 존으로 해고서 안 쓰고 내비로 둔 것이 잘못 진단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건지를 모르시면은 한번 수맥기 안에 오시고 이건 제가 고쳐드릴게요. 이건 잘 고쳐집니다. 이건 보청기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알려드릴 테니까. 왜냐하면 보청기가 굉장히 비쌉니다. 여러분들. 한쪽에 거짓말 못해서 2,500, 2,800불 합니다. 그래요? 양쪽에 5,500불씩 해요. 어휴. 그러니까 메디케어로 나는 메디칼로 뭐 보청기를 했다. 정말로 미안하지만은 하나만 합니다. 하나만 보죠. 그냥 거의 다 안 써요. 답답하게 처음에 썼다가 하루 전 썼다가 이건 아니다 싶으니까 안 돼. 그러니까 보청기를 쓰면 어떤 소리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냐? 싸구려는 주파수가 낮으니까. 그 소리밖에 못 알아듣는 거 보니까 불편하니까 아예 끼집고 다니질 않아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청기를 해야 되겠다 했을 경우에, 선생님, 내 귀가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봐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비인후과 가서 이유가 없다고 못 알아듣는 거 딱 기계로 나오니까. 이유가 뭐냐, 왜 못 알아듣는 걸 중요한데, 그 이유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아, 달팽이관이 잘못됐습니다. 아니면은, 뇌에서 잘못 읽어냅니다. 제가 양쪽으로 보면 금방 아니까. 이건 제가 고쳐드릴게요. 저도 못 고칩니다, 이거는. 그럼 이걸, 요렇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전문인은 전문, 이제 이민우과 누구를 찾아가십시오. 제가 알려드리고. HMO 가지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메디케어, 메디카를 다 가지고 계시면서 HMO로 바꾸신 분은 한의원 오시는 전혀 불편함이 없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오바마 케어 가지고 있고, 직장 보험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 보험 가지고 있는데 뭘 망설이십니까? 네. 그리고 저희 수맥기 한의원은, 뭐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여는데 아침 7시 반에 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아침에 여러분들 직장 가시는 분들 그럼 아침에

도움을 요청하는 911 전화를 했다가 오히려 추방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집에 누가 저 침입한 것 같다 의심해서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체포해 간 사람은 주거 침입자가 아니라 신고 전화를 한 온드라스계 이민자, 이민수사관에게 넘겨버렸대요. 그런데 그 이민당국에서 영장이 발부가 된 것으로 드러나서 인계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체포영장이 아니고 행정적 차원에서 발부됐던 영장이었던 것으로 밝혀져서 지역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경찰은 사과하면서 이제 일어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러는데 이제 뭐 이민자들은 이제 신고도 못하게 생겼습니다. 그나저나 지난 주말에 한인타운에서 80대 한인 노인을 폭행을 한 용의자 모습이 폐쇄로 TV에 포착이 됐습니다. 85세 85살 할머니 세상에 아주 얼굴이 아이고 뭐 아주 아니 노인을 예 이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요. 35살의 히스패닉계 남성으로 키 5피트 5인치 몸무게 150파운드 뭐 아주 다부진 전형적인 히스패닉 체격인데 이게 이제 노숙자로 보인다라고 하는데요. 아유, 이 머리도 찢어지고 양쪽 눈이 아주 시퍼렇게 멍이 들어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용의자 제보 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지금 발렌타인스데이를 앞두고 LA 카운티 전역에서 이 배송 회사를 사칭해서 크레딧 카드 정보를 빼내는 신분 도용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발렌타인스데이 다가오면 여러분 뭐 꽃 선물하고 또 무슨 뭐 와인 선물하고 뭐 그런 거 여러 가지 뭐 많잖아요. 이런 각종 패키지 배송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기간을 노려서 배송비를 명목으로 크레딧 카드 정보를 빼내는 피해를 입는 사기 사례가 아주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배상회사 직원으로 자기를 소개하면서 수취인을 무작위로 선정을 해서 전화를 하는데요. 누군가가 선물 배송을 의뢰했는데 배송비는 받는 사람이 지불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뭐 형 개인 저 크레딧이나 데빗 카드 결제할 수 있다 해서 이거를 요구를 하고 또 거기에 또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선물 패키지 받지도 마시고요. 크레딧 카드, 데빗 카드 정보 주지 마시고요. 발송자가 의심스러운 패키지의 경우에는 확인이 될 때까지 절대로 열어보지 마시고요.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법인 노인회가 세번맞이 효도관광을 합니다. 신비의 약물 데코파 소금온천과 미국 내 제7대 조형물 중에 하나라고 불리죠. 그 후버댐 그리고 라스베가스 해서 1박 2일로 여행을 갑니다. 노인분들을 가시는 거예요. 예, 편안한 2인 1실 호텔 방, 리무진 버스, 한식. 네, 어우, 좋습니다. 요게 3월 6일 날 가는데요. 선착순입니다. 이게 그 정해진 인원이니까 여러분이 빨리 전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3월 6일 1박 2일 노인회. 노인, LA 노인회 효도관광 소식. 자,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213-220-2334번으로 문의하십시오. 213-220-2334번 LA 노인회 관계자입니다. 213-220-2334번으로 여러분 문의하셔서요. 노인 효도관광 많은 분들이 좀 가셔서 즐거운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끝이 없는 말들 속에 나와 너 함이 많을수록 새로움은 점점 더 멀어지고 그저 왔다 갔다 시계 추와 같이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213-747-2424 213-747-2424 강원장의 생활 침뜸 따라하기. 이 시간 진행해 강병선 침뜸병원의 강병선 원장입니다. 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요. 우리 체질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즉 누구는 같은 환경에서 누구는 병에 걸리고 누구는 안 걸리고 참 특이한 현상들 이런 것을 저희 침뜸의학에서는요. 체질에 따라서 분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침뜸의학에서 몸을 고칠 때 우리가 체질을 가려서 치료합니다. 그 사람의 원래 지니고 있는 성품이 어떤지 그 기질을 파악해서 그분이 현재 어떠한 상태인지 그거에 따라서 치료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를테면요. 본인이 타고날 때부터 어떠한 장부가 강하고 약하고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또 정기 역시 그 어떠한 정기가 강한지 약한지 또 그러한 조절 능력이 현재 어떠한 정서와 어떠한 스트레스로 가늠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우리는 체질의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체질의학은요. 보통 우리가 사상체질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사상체질이라면 태음인, 태양인, 소음인, 또 소양인 이렇게 네 가지로 묻는 것은 현재 방송 특성상 여러분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상체질, 사상체질 하지만요. 우리는 사상체질보다도 더 세분화된 체질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사람의 생김과 그 성품이 다르듯이 개인마다 체질도 모두 다르게 판단해서 그 사람에 맞는 뜸자리와 침을 처방하는 것입니다. 네, 어쨌든 모든 한의사는요. 환자를 진료할 때 그 사람의 체질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증상을 일으킨 외적인 원인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 현재 몸의 성질이 어떠한가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증상이라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서 다른 처방이 내려지는 것이 바로 이 침뜸의학의 특징인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A와 B가 모두 소화장애가 있다고 진단을 받았다고 합시다. 네, 그런데 우리 A는 몸이 마른 편이고 얼굴이 하얗고 손발이 늘 찬 사람입니다. 그리고 직업상 많은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또 심사숙고하고 또 긴장도 잘하는 그러한 세심, 소심, 꼼꼼한 체질입니다. 예, 반면에 B는요, 몸이 뚱뚱하고 목이 굵고 얼굴이 붉으며 상체가 상당히 발달한 편이고 몸에 평상시에 열이 많은 편입니다. 성격은 털털하고 화끈하고 웃음도 많지만 분노도 잘 느끼고 매사에 결정이 빠르고 급한 성격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 A는 양기가 부족해지고 쉬운 몸이고 또 B는 양기가 넘쳐 화와 열로 발전하기 쉬운 몸입니다. 이럴 경우에는요 소화장애라도 하더라도 A와 B의 치료는 현격하게 틀려집니다. 바로 이것이 체질의학이고 침뜸의학은 이것을 다뤄서 해결해내기 때문에 탁월한 것입니다. 내일도 마찬가지로 체질의학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강원장의 생활 침뜸 따라하기. 강병선 침뜸병원의 강병선 원장이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213-385-7979 LA 팔가와 하바드 강병선 침뜸병원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AM 1650 K-Fox. You're listening to Southern California's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CBB뱅크 트레저리 매니지먼트 서비스. 빠르고 간편해진 은행 업무로 시간을 절약하세요. CBB뱅크 제공 15, 7시를 알려드립니다.